빠져버리고 내 맘속에 상처만을 남기고 떠난 그대. 달콤한 그 행복을 속삭여준 시절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보았네. 뚜뚜뚜비 뚜비뚜비 뚜뚜뚜비뚜비 뚜뚜뚜비뚜비뚜뚜뚜비뚜비. 달콤한 그 행복을 속삭여준 시절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보았네. 어여쁜 그 미소는 사라져버리고 내 맘속에 상처만을 남기고 떠난 그대. 달콤한 그 행복을 속삭여준 시절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보았네. 달콤한 그 행복을 속삭여준 시절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해보았네. 생각해보았네. 생각해보았네. 생각해보았네.